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런가 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처럼 보이나 봐요 나만 아픈 건가요 그댄 괜찮은가 봐요 다른 사랑에 바쁜 건가요 너무 하잖아요 나만 사랑하던 남자라서 나만 바라보던 남자라서 그게 좋았었는데 난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너와 상관없잖아요 처음처럼 날 모르던 남이잖아요 미워해도 늦었나 봐요 어떡하죠 남잔가 그런가요 그리 쉬운 건가 봐요 거짓말처럼 지워지나요 너무 하잖아요 나만 사랑하던 남자라서 나만 바라보던 남자라서 그게 좋았었는데 난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나와 상관없잖아요 처음처럼 날 모르던 남이잖아요 미워해도 늦었나 어떡하죠 그댄 나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난 자신 없는데 그대가 전부인데 사랑하면 안 될 단한 사람 사랑하긴 너무 늦은 사람